눈물이 자꾸 멈추지 않아 첫사랑이었잖아 이별이 서툴렀던 이유는 넌 나의 첫사랑이기 때문에 주변의 장소들 못 이룬 약속들 다시 널 볼 수 없다는 걸 잘 알아 알아 알아 두 사람이라도 알아 어려도 아픈 건 같잖아 더 아프기도 해 우리 사진첩 보다 네 행복을 기도해 내가 먼저 사랑한다 내가 많이 아낀다는 말 못해줘 항상 미안해 염치 없는 말이지만 네 안에 내 모습 아직 풋풋한 저 사랑으로 남고파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한 우리 후회해도 똑같아 쓸데없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도 난 괜찮아 난 꾹꾹꾹 참아도 눈물지만 떠나질 않아 첫사랑이었잖아 사랑이 서툴렀던 걸 알아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우리 헤어져도 너만은 아프지 않기를 난 간절히 바래 제발 제발 제발